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. 존귀한 주의 보혈. 존귀한 주의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빛을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또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이 시간에 우리의 죄와 허물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고백하오니 사죄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성소 앞에 나아가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생수의 강물을 그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.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들을 부어주시옵소서. 주님을 찬양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. 아멘.